물이 나오질 않아 웃음조차 나오질 않아 그리움이 쌓여서 모두 고장났나 봐 고쳐보려고 해봐도 어쩔 수가 없잖아 그대 때문에 녹슬어버린 걸 이런 날 어떡해 가슴이 막혀서 그대 때문에 자꾸만 아픈